HUBS 리슨 투 싱어 매주 노래 뒤에 감춰진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민다인입니다. 저번 두 시간 동안 NCT 드림 슈퍼주니어와 함께 했는데 혹시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남자 아이돌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남자 아이돌의 마지막 이야기일 것 같네요. 과연 누굴까요? 다른 팬덤에서는 조용히 크는 아이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데요.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청량미 가득한 세븐틴과 함께합니다. 세븐틴 예쁘다. 사전에 널 찾으면 하루 종일 돼 쓴 좋겠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에 다 물어볼까 어떤 옷도 어떤 곳 공부를 이렇게 말해볼까 hey. 우린 서로를 선택했고 나눈 단위로 집중해 널 볼 때 나 숨이 제한 것만 같아 강소에 난 5월 18일 아홉 번째 라디오는 아이돌 세븐틴과 함께합니다. 세븐틴은 플레디스 소속으로 2015년에 데뷔했습니다. 여러분은 세븐틴이라는 그룹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자체 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자체 제작돌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세븐틴은 작곡, 작사도 그리고 안무 창작에도 직접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멤버 우진은 세븐틴 앨범 프로듀서로 앨범의 타이틀곡, 수록곡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작권협회에 최연소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심심하면 작업실로 향하는 오지. 정말 멋있지 않나요? 다음은 호시입니다. 호시는 연습생 시절부터 주도적으로 안무 제작 및 안무 연습을 리드하는 멤버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호시는 세븐틴의 안무 제작자로서 모든 타이틀곡 안무에 관여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울고 싶지 않아 안무가 있습니다. 서로 교차되는 2절 도입부 안무는 새벽에 골목을 걷다가 고장나 깜빡이는 가로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모든 무대에 진심인 세븐틴에 한 번 빠지면 출구가 없다고 하네요. 세븐틴 어쩌나. 너는 마치 지동 믿없는 소모 yeah, 너는 여태 내가 느껴봤던 쓸쓸함의 온전 네 생각에 잠 못 자다가 보면 오전 yeah. 이런 나는 어쩌나 너는 바로 네가 나 생각나 너는 내게 유일한 어쩌나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조용히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걸 어쩌나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저쩌나 하루가 멀다 하고 네가 좋아져라 내가 성격이 덜렁대고 좀 몰랐어 그치만 널 위해선 절대로 안 몰랐어 같이 부르지 않고 노래 하나씩 예쁜을 나눠낀 네 사이가 좋네 yeah. 내 눈에 스케치 위에 맨날 go 아무튼 난 네가 그냥 좋아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미안해 그치만 이게 다야 그 어려운 말 다 해봐도 내 진심은 이게 every every 이 언어를 어쩌나 너를 봐도 네가 더 생각나 이 모든 게 꿈이면 난 정말 난 어쩌나 어쩌나 그대를 어쩌나 너 때문에 난 이제 어쩌나 배고픈 매일 매일 매일 매일 네가 좋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다 쓸데없이 설레게 하면 어쩌나 어쩌나 yeah, yeah, yeah, yeah, I really like you Better tell yeah, yeah, yeah, Better tell somebody yeah, yeah, yeah, You are mine 밝은 언주 저 끝까지 닿을 사실 세븐틴은 데뷔 전에 세븐틴 TV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2년 크리스마스에 시작해 2014년 크리스마스에 끝을 맺은 세븐틴의 프리 데뷔 방송이었죠. 다른 서바이벌 예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연습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연습하는 모습, 게임을 하는 모습 등 단 1초의 편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긴 영상이죠. 그래서인지 시청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 프로그램에서는 사람이 17명이던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븐틴은 원래 1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연습생들의 이탈로 인해 13명이 된 거죠. 이미 그룹명이 확정된 상황에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13명의 멤버 더하기, 3개의 유닛수 더하기, 세븐틴은 하나. 라는 의미로 세븐틴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빈 마이 마이. 방금 듣고 온 곡은 수록곡 중 하나인 마이마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븐틴의 청량의 끝판왕 노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원하고 통통 튀는 느낌을 주는 노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세요? 저는 듣자마자 와, 바다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음악방송에서 마린룩을 입고 나왔던 적도 있고 함장이 쓰는 모자를 쓰고 나왔던 적도 있죠. 세상에, 마린룩이 원래 그렇게 귀여웠었나요? 여러분, 한 번 말고 두 번 보세요. 후회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몽실몽실한 분위기가 표현이 돼서 그런지 여름에 바닷가를 걷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갑갑한 도시 생활에 지칠 때면 바다에 가고 싶곤 해요. 바다에서는 도시에서 느끼기 어려운 평화로움이 있거든요. 도시 생활에 지친 여러분, 이 노래 듣고 활기 충전 어떤가요? 세븐틴 스냅슛. Yeah, 어지러워 내 상의 소파 도망치자 오래도록 so so far 흔들어 우리 둘이 댄스 댄스 손바닥을 clap clap 기분 좋은 날 기억하자 사진 속에 담아 너의 무파이더 초점을 내게로 맞추는 방법이 사랑의 튜토리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3, 2, 1 Your snapshot camera lens 보내 애초 너의 움직임 따라 착각된 중 Everyday you say 너무리 끓었네 이 순간은 너의 빛으로 그렸네 yeah. Step, shoot, 너를 쉬운 일은 없지만 서도 난 네가 있었어 모두 다 괜찮아 사랑은 내게 다른 게 아니고 사진 속 우리의 웃음이다야 너인 디파인더 초점은 어쩌 자연스러운 움직임 따라 날 따라가 아 이런 기분이 있구나 아 3, 2, 1, shoot Snapshot 웃음 나만의 덮은 너의 모습 그대로 셔터눌러 다시 필름을 감아 사진 속 그것도 거슬러 봐도 너의 미소 현장에 내 인생을 그대로 shoot Snap shoot 너를 Snap shoot 나를 네 옆에 내가 있고 넌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담아 Snap shoot Snap shoot Snap shoot Snap shoot Snapshot 너를 Snapshot 나를 네 옆에 내가 있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담아 Snapshot Snapshot Snapshot Snapshot 네 옆에 내가 있고 나는 내 옆에 여러분, 세븐틴에도 유닛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보컬팀, 퍼포먼스팀, 그리고 힙합팀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이런 유닛은 너무 뻔하지 않나요? 다른 아이돌도 보컬, 댄스, 랩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혹시 오렌지 카라멜 기억하세요? 까탈레나, 마법소녀 등 특이한 콘셉트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죠. 그녀들의 직속 후배가 아니랄까봐 세븐틴 역시 특이한 콘셉트로 부석순이라는 유닛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닛명은 승관의 본명 부승관, 도겸의 본명 이성민, 호시의 본명 권순영에서 한 글자씩 나와 조합한 것입니다. 사실 부석순 데뷔곡인 거침없이는 미공개 곡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2018년에 데뷔가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이 곡은 부석순의 팬들보다 본인들이 무대를 더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노래가 더 유쾌하고 같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에요. 직업 만족 100인 부석순이 빨리 컴백하기를 기다리며 계속 응원해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they call us 부석순. 부석순, 거침없이. 이게 뭔가 싶을 걸 근심 걱정 가득 찬 세상 살이 걷어차 걷어차 걷어차 내 스타일로 나 follow 거기 두 줄로 가로 너희 마음 다 알로 손을 뻗어서 하로 하기 힘든 건 내일에 그냥 해달라 해 다음에 하면 돼 한 번 선 인생 멋지게 살자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도 바로 뜨고 우릴 지켜보면 돼 이제는 더 빡세게 간다 난 백도 없이 직진 후라이드 양념치킨 고민 고민하지 않지 우유 부단하지 않지 수고가치에서 모인 놈들이 또 세상 흔드는 중임 우리의 재능을 keep on keep on keep on 막힘없이 나는 go 굳이 설명 안 해도 뭐든지 내 맘대로 난 거침없이 걸어가지 거침없이 달려가지 거침없이 날아가지 get it get it get it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속에 너를 숨기지 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도 바로 뜨고 우릴 지켜보면 돼 한다면 하는 놈 그게 나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지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건 거침없이 다 해 거침없이 나 걸어가지 yeah 거침없이 나 달려가지 yeah

천재와 바보 중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바보 할래요. 바보는 항상 천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멤버 우지가 인터뷰 중 답한 내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99%의 재능과 1%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이 있다고 어떤 분야에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천재가 되는 것이죠. 일이 힘들더라도 그 일에 푹 빠져 최선의 노력을 하면 보람이 생기고 재능이 키워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여자 아이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한다연, 기술의 천지인 저는 민다연이었습니다. HUBS